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53개 시민사회단체가 6월 28일 서울의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왜남 전쟁 시기에 감행된 괴뢰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.